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도미니카 공화국 대통령으로 다시 선거된 다닐로 메디나 산체스에게 24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 발전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하면서 대통령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